안녕하세요. 캐릭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합니다. 저희는 캐스트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시 만났네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오래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 네. 코로나라서 더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다들 뭐, 그동안 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네, 잘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오래 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계셨죠?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번에도 역시나 소개 안 하고 바로 하는 건가요? 그, 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할 겁니다. 자, 그럼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계신. 저는 풀 뜯어먹는 타이거, 남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력 덩어리인 구관종 인사드립니다. 매력이 어디에 있나요? 아, 오늘 매력이 뭐죠? 점점 보여드릴 거예요. 점점? 너무 한 번에 보여드려도 약간 질리시기 때문에. 백캐트가 나오나요?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자이반, 타이반으로 MC를 맡고 있는 호유의 죽고 사는 MC 둘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캐스트하우스죠? 맞습니다. 네, 네. 캐스트하우스. 캐릭터 게스트하우스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재밌는 캐릭터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오늘 주제가 주제 벌써 얘기하나요?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저희. 그러나요? 우리 오늘 술 먹을 건데. 아, 예. 술 먹을 건데 우리는 오늘은 바비큐 파이.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삼겹살. 네, 저희끼리 좀 친목을 도모하고자 여기 계신 타이거님의 아시는 분 쪽으로 가서 술을 먹을 예정이에요. 바베큐 파티? 예, 개성으로 네. 갑니다. 개성. 아, 정말 개성 있네요. 아, 그러네요. 아, 상상치도 못한 반전이네요. 정말. 네, 진짜 대난 방송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 저는 뭐 술 잘 못 먹기도 하고 애주가님께서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술 잘 못 드신다고요? 저는 잘 못 먹죠. 근데 저번에 네. 잘 드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되게 주량이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청중분들은 모르시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람에 따라서 주량이 달라요. 네, 원래 뭐든지 사실 뭐 TPO가 항상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근데 저 그게 성별에 네.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그래서 네, 오늘은 굉장히 못 먹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그 비밀보장이라고 네. 송은이 님이 하시는 그. 네, 아, 저희 라이벌. 예, 네, 그쵸. 네. 라이벌 경쟁 프로. 네. 김승 님과 송은이 네. 님이 진행하신 거기 팟캐스트에서 문세윤 씨? 맞나? 맞나요? 네, 뭐 아시는 개그맨? 분인가요? 네. 개그맨. 네, 맞네. 문세윤. 네, 네. 문세윤 씨 이제 전화통화해서 뭐 술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은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술맛이 결정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문세윤 씨가 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그거 다 갖다 붙이긴 하네요. 여행도 누구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결국엔 사람이 먼저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성대모사 보여주시죠 구관종님.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여드려도 네네네 아유, 특징이시니까 진여들 하시고요. 술은 사람이 먼저지요. 술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지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든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사실 뭐 다 사람이 먼저죠 뭐. 네. 사람이 미래다. 네. 네. 타이거님은 술 좋아하시죠? 술 아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저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이제 집에 이제 지인분들이 놀러 왔었는데 소주를 그때 산 거를 2년이 지나도 그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먹으면. 건들지 집에서는 안 되신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고기 구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지. 저는 술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술 얘기를 왜 꺼냈죠? 뭐 오늘 먹을 술 생각도 나고 네. 소주 먹을 거잖아요. 네. 진로 먹을 거예요? 소주는 뭐 대세를 따라야죠. 진로인가요? 진로겠죠? 저희 진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진로가 맛있더라고요. 네, 진로 상담 좀 해주세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여기서 좀 얘기 드려야겠네. 네. 다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세요 이분들? 제목 보고 오셨잖아요. 진로는 왜 두꺼비를 선택했나?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로는 왜 두꺼비 왜 선택했는지를 왜 얘기해?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뭔가 캐릭터를 활용한 사례의 어떤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좀 이미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진로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의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같이 해봤고. 왜 하필 근데 진로의 두꺼비인 거죠? 다른 것들도 많은데?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러게요. 다른 거요? 진로 뭐 말고? 뭐 뒤에서 얘기하시죠 그거는. 그럴까요? 네. 갑자기 순서를 넘어가시면 QCT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본이 있다고요? 대본이 있나요? 저희 다 이거 대본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엉망진창이야. 왜이래. 편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시죠. 자 그럼 진로라는 회사가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진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알고 갈까요? 네. 네. 먼저 아시는 거. 네. 네. 원래는 저도 이제 진로라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소주를 만드는 회사. 하이트에서 인수를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하이트 진로로 이제 맥주하고 소주를 같이 만들어내는 회사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뭐 이 당시에는 뭐 소맥 통합을 이뤄냈다라고 뭐 얘기가 될 정도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소주 파는 회사잖아요. 소주와 맥주. 그쵸, 원래는 소주 중심이었죠. 네. 아닌가? 네, 모르겠네요. 맞을걸요?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뭐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뭐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하이트 진로에 전혀 뭐 주식 한 조 없고요. 네, 네, 없고.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청중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보들을 나열을 많이 하는 거야 도대체. 알았어 알았어. 하여간 이게 그 합쳐진 회사라는 거. 네. 요게 이제 맥주와 소주를 같이 만들어낸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뭐 광고 이제 두꺼비 광고로 좀 이슈가 됐어. 그쵸? 네. 진로가 이 처음부터 두꺼비 캐릭터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과거에도 두꺼비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주병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늘색 계열의 소주병인데 그 당시 때는 더 이거보다 더 밝은 하늘색이라고 봐야 되나? 거진 투명한 색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두꺼비 그림이. 나도 어렴풋이면 기억. 그때는 두꺼비 소주라는 인식으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는 소주면은 진로였으니까. 그리고 뭐 최근처럼 뭐 캐릭터를 이렇게 기업의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때 두꺼비가 많았어요. 아 진짜? 유교 사변 뭐 지나고 나서 뭐. 리얼리?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 그 당시 때 두꺼비도 굉장히 많았었고 되게 친근하고 복의 상징 뭐 이런 좋은 이미지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꺼비를 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안 되겠죠? 회장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그러게.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뚜껑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저도 사실 소주는 그렇게 즐겨 먹진 않는데, 저한테 있어서 뭔가 그 두꺼비는 되게 좀 강한 술이라는 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먹는 술은 아니고, 나는 뭐 처음처럼이나 뭐 그런 순한 것들 위주로 시켰으니까 네, 두꺼비가 있긴 있었어요 원래부터. 구한종님 세대에 네. 이 녀석은 이미 사라졌을 텐데. 뭐가 사라져요? 지금 이 진로의 모양이 두꺼비 있었던 것들은 최근에 다시 등장한 거지 중간에 네. 얘가 사라졌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두꺼비 하면 되게 독한 술로 뭔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드셨던 그쵸, 뭔가 거여서 어른 네. 어른들이 많이 네. 드셨던 거였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소주 이렇게 병 따기로 따보셨어요? 지금처럼 드르륵이 아니라 이렇게. 아 진짜요? 예. 아. 진짜 몰랐어? 모르시죠? 아 진짜요? 예. 저는 이걸로 떴어. 빨간색 뚜껑이요. 이거라 그러면 이게 보이는 날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병따개를 이용해서 병 입구에 뚜껑을 대고 이렇게 통솔게 약하시네요. 하면 됩니다. 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따 드시는 소주였죠. 와,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스크류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아 그 스크류를 개발한 소주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부산의 시원 소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스크류를 처음 소주에 도입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시원 소주 안 들었어요. 저 모르겠고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 원래 사실 술 게임에서 단골 손님이 그 병 딴 다음에 번호 업앤다운 하는 게 되게 사실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고개도 있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병 지금의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그때 그냥 버리기 바빴나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예, 당시에 업앤다운은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저도 근데 그거를 어른들 하는 것만 봤어요. 6.25 때 막 이런 때였으니까 둘리님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죽을 뻔했어 6.25 때. 참 그 개그가 안 드시네. 아니에요, 저 지금 갑자기 말이 꼬여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참 방송 안 늘어. 두고 필요하죠. 한 번이라도 재미없게만 해봐네. 술 게임들 좋아하세요? 두 분 다? 술 게임? 네. 저는 별로. 누가 있더라도? 이렇게 급환해지셨네요, 얼굴이. 그렇죠. 같이 먹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네. 사람이네요, 술은. 그렇죠. 네. 제한테 술은 저런 사람이죠. 뭐 매일 퇴근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 아니고서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관종님은 게임 술 먹을 때 많이 해요? 술 게임이요? 네. 아 사실 뭐 대학 시절이나 사실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때 생각보다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아쉽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3번이랑 5번이랑 키스해. 자 그렇게 술 문화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었던 진로 두꺼비 때문에 지금 떴는데 그렇죠. 언제 광고가 나왔어요 이 광고가? 최근 광고야.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그죠? 알고 있어요. 작년 5월인가? 네. 그거 알고 갑자기 있고 갑자기 손에다 밀가루 붙이더니 퍽 치면서 네. 나와가지고 뭐 드디어 뭐 내가 왔단가 뭔가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원조를 보여주겠다. 아 원조를 보여주겠다.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 외에 지금 다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진로 측에서요? 광고 말고 뭐 두꺼비를 활용한? 조사한 바로 의하면 조사까지 하셨어요? 아, 그럼요. 아 역시 이거 한다고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하시던데. 뭐 어쨌든 한 거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스트릿 패션 브랜드 중에 커버넛이라고 요새 좀 핫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랑 협업을 했더라고요, 진로가. 그래서, 뭐, 진로 티셔츠부터, 뭐, 진로 후드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커버넛 브랜드가 원래 사실 진로 이전에도, 뭐, 스누피랑도 했었고, 카카오랑도 했었고, 그런 거 보면 조금 그 브랜드는 그냥 캐릭터 관련된 거랑 좀 협업을 많이 해본 어떤 경험이 있어서. 콜라보레이션? 네. 그런 콜라보에 대해서 좀 많이 열려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랑도 좀. 메인 그룹 네. 네 부탁드리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사례들 일환으로서 있다는 얘기네. 제가 뭐 보니까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열었더라고요. 두꺼비 집이라는 뭔가 과거의 그 진로 주점을 약간 재현하는 뭐 그런 주점. 팝업 스토어 같은 걸로 이렇게. 진로를 좀 홍보하는 것 과거의 같기도 주점은 하고. 어땠었나요? 과거의 주점이요? 글쎄 이게 6.25 시절에? 막 감자 쪄먹고 이런 거 아니 그 대학생 주막, 주막? 시절 그 둘리님 대학교 아,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예, 그, 그런 민주화 운동하시고 어떤 그냥, 느낌이었는지 그냥 약간 좀 주둥 켜있고 주둥이 뭐예요? 그 약간 좀 그 노르스름한 아, 등이 켜있는 같은. 호롱불 청사처럼 이렇게 씌어져 있고 그런 집도 있긴 있어. 아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컨셉이 주막 컨셉. 그 그냥 되게 허름한 데도 있고. 실제 허름한 되게, 거죠? 컨셉이 허름한 게 아니라. 네, 실제 허름한 집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새로 이제 생긴 주점들은 뭐, 샘핑. 모던하기도 하고. 다 다르죠, 뭐. 주점. 근데 그때 뭐, 주점이 달랐다기 보다는, 그 당시는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뭐, 진로나, 아니, 뭐, 진로를 얘기하는데 진로가 나오니까 뭔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막 고민하던 지금처럼 고민하던 시절은 아니었어. 아, 지금 고민은 우리 더 요새 더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요즘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죠. 저희의 앞날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엔 진짜 놀기 바빴던 것 같아. 술 먹고 막 동아리 활동인지 이게 술 동아리인지 모를 정도로. 더 들어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은? 야, 재미로 보러 왔냐? 아니, 속마음이 나와버렸고, 아, 죄송합니다. 왜 물어봤어, 타이거로? 아, 전 잘 들었는데. 뭔 얘기하고 있었죠? 이 끊겼잖아, 지금. 두꺼비 집을. 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쵸. 백트래킹을 잘 빠지셔들. MC를 백트래킹에 빠지게 하는 이 엄청난 응? 고수의 타이거님. 자, 그리고 또 뭐 사례가 뭐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아, 근데 이거는 진로 소주는 아니었고 뭐 참이슬 가지고 이제 두꺼비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응, 그냥 작게 그런 클라우드 같은 데서 클라우드 소싱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오프라인에서는 홍대나 아니면 이런 번화가 같은 데서 두꺼비 그 탈 맞아요, 쓰고 맞아요. 무용수가 아니라 그 뭐 댄서. 뭐 무용수 무용수 맞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 아이돌 춤을 추는 오프라인 마케팅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광고가 가장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중 매체 TV를 통한. 그렇죠. 네. 글쎄요. 글쎄요. 왠죠? 아, 아, 뭐 글쎄요. 왜인가 차차 각을 해보시죠, 뭐. 각을 세우시네요, 우리 관장님께서 슬슬 발동 거셨습니다.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왜 진로가 이렇게 두꺼비를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저희가 뭔가요? 뭐 마케팅 활동이나 뭐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네. 캐릭터가 주는 그 파급력, 임팩트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기업에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기존의 주류 회사에서 주로 홍보 마케팅하는 방법들은 이쁜 그리고 굉장히 핫한 여성, 연예인을 이용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남성 연예인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있었어요. 초반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주 판매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저도 그랬던 거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그 이후에 남성 모델은 전혀 쓰지 않아요. 아, 그래서 소주에서는? 그렇죠. 역대에서 아마 초반에 이효리 씨가 소주 모델이 착용이 되면 그 이후부터 아 여성 모델이 주류에서 먹힌다라는 게 주류가 됐죠. 나이는 오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하품 하셨어. 아, 빨리 아니,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드립니다. 안해 사과드립니다. 안해. 그럼 그 전에는 연예인을 활용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이전에는 없었냐? 이효리 이전에는 어떤 광고들이 있었는지. 뭐 초창기의 광고를 보니까 뭐 이렇게 두꺼비가 막 이렇게 나와서 애니메이션으로 춤을 추기도 하더라고요. 아 옛날 네, 완전 초창기 그, 광고. 완전 예전. 완전 초창기. 그 중간에 이그 흑백과 네. 이효리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흑백과 이효리 사이에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면서 뭐 완전 기울이게 뭐 이러면서 캬 뭐 이 맛에 먹는다 맞아, 맞아. 뭐 진로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비라고 같은 경우에는 랄랄라 남자 연예인들 나와서 네. 유쾌하게 했었죠. 그렇구나. 근데 이 특히 뭐 맥주는 지금도 남자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소주만큼은 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남성 모델은 거의 뭐 매력을 못 추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진로나 뭐 브랜드를 막론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 연예인을 기용을 한 네. 소주 광고. 아,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아이유, 아이유, 아이린, 아이린 여기까지.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아, 제가 뭐라고 고릅니까? 아니, 광고를 고른다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광고를. 그,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성 연예인 그분이 진론지 아, 그 다른 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광고 잘못한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지만 남고 결국엔 브랜드가 안 남은 사례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통해서 사실 그러니까 두꺼비 하면 당연히 진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이미지를 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 캐릭터의 중요성이 현재 얼마만큼 지금 그럼요 와 있는지. 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많은 광고주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네. 내 말 똑똑히 들으라고. 똑똑.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연예인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딱 연예인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브랜드는 기억이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저희 지금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여성 연예인이 사용됐던 그 주류 회사 말고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떤 여성 연예인이 기억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이 있었고요. 아이유. 유이 뭐 주류 광고에서요? 네네. 유이, 아, 아이유, 주류 아이린 또 생각나시는 분도 있나요? 와, 한때 뉴욕. 잠깐 뭐 현아 뭐 이런 친구들도 하죠. 아, 현아도 하셨나요? 어. 수지. 좀 뭔가 섹시 아이콘들의 좀 대명사가 좀 소주 광고로 많이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한때는. 수지는 섹시 아이콘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 이효리 때. 왜요? 섹시한 면이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어, 내가 MC인데? 저도, 그러니까 지금 명확히 딱 매칭되는 거는 저도 그 아이유가 이슬톡톡 광고 했었거든요. 그 복숭아 맛 나는? 그게 뭐 발그레이저 해서 갑자기 캐릭터로 딱 뿅 변하는 광고 있었는데 그 광고가 좀 기억에 남고. 글쎄, 진짜 나머지는 뭐 어떤 모델이 어떤 브랜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뭐 최근에 뭐 레트로, 뭐 뉴트로 문화, 뭐 문화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옛 것을 최근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렇게 열광해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레트로 문화죠. 그 복고와 뉴 새로운 것 합쳐진 합성어 레트로 뉴트로 뉴트로지나 아직 할라 그래 나 뺏겼어. 조마조마 했거든요. 메트로 뉴트로 그 즉 복고와 새로운 것이 합쳐진 신조어인데 아무래도 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희소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두꺼비 캐릭터를 이용하여 진로 소주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최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인싸템이 되고 있는 뉴트로를 지금 정확하게 이 소주 진로에다가 녹여낸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매출도 굉장히 급격하게 뛰었다고 네, 저도 엄청. 봤거든요, 기사를.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뉴트로 문화는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레트로라는 게 뭔가 젊은 세대들이 좀 열광이 하는 네.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코드가 사실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다시 붐업이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네. 일단 기성세대들한테는 이미 익숙한 어떤 것이니까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거고 옛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신선한 새로움이란 말이죠. 못 봤던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계층을 20대와 60대까지 10대라뇨요 술을 네? 아, 뉴트로 문화의 한 층에서. 아, 그렇죠. 뭐, 뉴트로만 보자면 아, 저는 지금, 아, 주류,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진로라고. 판사님,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가 뉴트로이다 보니, 이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막 티셔츠나 아니면 신발 슈즈도 이제 어글리 슈즈도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여기 저희 구관종님도 어글리 슈즈 디스커버리에서 구입하셨거든요. 자기가 그 뭔 사지 알고는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의 옛 것들이 너무 새로운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인싸템이라고 해서 나와도 온라인에 SNS에 공개되는 그 순간 똑같은 카피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거는 희소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오히려 더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것을 가져와서 그거 자체가 가지고 오는 새로움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엄청난 인싸템이 되는 거죠. 대신에 옛 어르신들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감이 되고. 네. 그게 레트로와 뉴트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복고가 유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뉴트로가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자료들 찾다가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발췌를 해왔는데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게 맞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복고적인 거를 현 세대에서 다시 이렇게 조명을 시키는 사람은 기성세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뭔가 괜찮을 것 같은 거를 다시 가져와서 큐레이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가져온다고 다 뜨는 게 아니고 가져온 거가 기성세대들이 공감을 얻는 포인트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뜨는 어떤 레트로의 아이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석을. 결국 어떤 판단은 시장의 몫인 거고 네, 그것을 그쵸. 받아들이는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 뭐 혹은 어떻게 보면 그 양준일 씨? 네네. 네, 최근에 이슈되는 그 양준일 씨도 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는 이미 이제 지나갔었던 가수인데 그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끄집어낸 사람들은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네.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요즘 트렌드나 혹은 스타일에도 뒤지지 않는데? 괜찮은데? 라고 이제 누가 툭 던지니 이게 이제 타고 타고 이슈가 되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인데 네, 맞아. 이제 나 얘 아는데? 혹은 오 이런 게 다시 이슈가 되네?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발맞춰서 좀 영향을 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양준일 씨 이전에 뉴트로가 더 계셨는데 지병수 할아버지라고 아, 할담비 미쳤어 그러네 미쳤어 이렇게 해갖고서 존나 봐 이거 춤 설명해 주셔야죠 뭐야 더러워 떠떠떠떠 나 뻣뻣뻣뻣려 가슴을 왜 만지냐고요 지병수 할담비 님이 온조 뉴트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니십니다 참고로 네. 소개해 주시고 지금 많은 걸 잃으신 거 아시죠? 이렇게 분위기를 또 띄워봤습니다, 또. 아, 아,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 꼭 합시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네. 참고로 가슴을 만지시지는 않으셨고요. 예. 원저리를 만졌습니다. 뉴트로라는 게 참 매력이 있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근데 과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진로의 두꺼비가 이렇게 이슈화 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거, 뭔가 새 거, 계속 깨끗하고 심플하고 아니면은 정말 최신의 그 무엇인가만 마치 밀레니얼 세대의 그들만의 독점하는 문화였다면 최근에는 막 방송들의 추세도 보면 탑골 힙합, 탑골 GD, 양준일 씨가 아까 탑골 GD죠. 너희가 힙합을 안 하냐도 힙합 1세대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관중들은 고등학생들이고 20살, 20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새로운 것들에 사람들이 약간 진절머리가 아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피로감을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오히려 너무 새로운 것들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이제는 그 새로움을 찾는 문화들이 오히려 더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갑더라고요. 다른 측면은 혹시 없을까요? 뭐 요약하자면은 진로가 왜 떴냐? 그렇죠. 진로가 뭐 왜 떴겠습니까? 맛있으니까 떴죠. 단순히 맛있어서 떴다. 그럼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또 아이 트렌드를 잘 모르시겠지만 요새 최근에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요새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네. 이태원 클라스에서 장가라는 곳이 있죠. 장가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이고, 그렇죠. 그 기업에서 그 이제 아무튼 거기에 계신 회장님이 그 기업의 가치는 장가는 장가의 본질은 맛이다. 약간 이런 실념 아예 똑같네요. 네, 똑같죠. 아, 그분까지 이제 따라하지 못해요. 네. 정답. 문재인 대통령님. 장가는 맛이지요. 아무튼 그 본 사실 요식업 혹은 뭐 어떤 주류의 사실 본질은 저는 맛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아, 뭐 트렌드가 있고 해도 맛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찾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사실 소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진로를 먹었을 땐 되게 목넘김도 사실 좋고 그나마 제가 먹을 수 있는 술의 어떤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거 맛있다 맛있다 하다 보니까 전파된 거지. 글쎄 어떤 마케팅으로서 사실 요새는 소비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현혹되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아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술 이거 기본 논제부터가 잘못됐어. 술이 맛이 있다뇨. 아 술은 네. 맛 자체가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선 뭐 진로 자체가 맛이 있어서 근본에 충실해서 됐다느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술 갖다 놔가지고 구분해서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맞힐 수 있으세요? 소믈리에입니다 제가. 소주몰리에. 혹시 이런 포인트는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니까 뉴트로적인 과거에 있었던 캐릭터를 가져온 게 이슈화 됐다기보다 네. 아까 구관종님은 매스미디어의 시대는 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광고의 힘이 더 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광고라고요? 네. 갑자기요? 아 광고가 캐릭터를 살렸다? 캐릭터를 그렇죠. 어떻게요? 광고가 어떻게? 광고가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진로에서 맨 처음에 그 5월에 5월인가 4월에 이제 출시 이 진로를 이제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네. 이제 계획을 짰겠지. 네. 네. 이거를 해보자 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 반응이 괜찮아. 그러니까 두 번째 만들고 세 번째 만들고 네 번째 만들고 막 계속 만들잖아요 지금 캐릭터로.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뭔가 더 많은 컨텐츠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겠다. 뭔가 그런 지속적인 광고의 제작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돈?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광고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광고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다른 데는 광고 안 합니까? 광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광고 하시는데 우리 둘리님께서 그 광고 기억나세요? 그러면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광고였는지. 그런 거? 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죠? 네. 그 찾다 보니까 그게 있습디다. 있습디다. 그 국내 그 최초로 CM송을 활용을 하여 만들었다던 그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진로.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예전 광고고, 지금의 논쟁 중에 하나는 이 광고로 인해서 지금 네. 떴다라는 지금 주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떴다기보다는 한발 빠지면. 네, 일단 비켜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레트로가 뭐 아니다라고 반박은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광고가 같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요. 광고도 어느 정도 역할을 맞아? 했겠죠. 아싸. 3%. 3.7%. 100% 중에 3% 정도. 3%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미지. 캐릭터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즉, 뇌가 혀를 속이는 거죠. 그 과거의 그 향수를 느끼는 기성세대에게는 그거 먹으면서 아 요걸 먹으면서 과거의 백트래킹 과거의 회상에 잠기면서 아 그때 이랬었지 우리 아버지가 이걸 드셨었지라고 하면서 마치 그 허름한 그 아까 호롱불이라고 하셨나요? 호롱불로 돌아가서 거기 어두컴컴한 거기서 호롱불 거기서 좋아했던 그때 그랬지 그, 들어가서 이렇게 성냥으로 켰다 촛불 켰다 그 여성분과 이렇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설레었던 그때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소주를 아 확실히 부드럽네 과거에 우리 아빠가 맛있는 걸 봤었는데 아 이런 맛이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뭔가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주제가 되는 그 복고와 새로운 것들이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연예인 그냥 갖다 때려 박죠 뭐 그냥 그럴 바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 가진 힘이다. 맞습니다.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그냥 한번 질러봤어요. 심심하실까봐 청중분들. 아, 참 캐릭터의 힘이 커요. 이게 근데 리브랜딩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리브랜딩? 리브랜딩에 대한 정의를 혹시 좀 간략하게. 글쎄요, 그냥 단어의 뜻만 그대로 풀자면 브랜딩을 다시 하다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정의라면 사실 뭐 리브랜딩은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마케팅과 아니면 브랜딩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 의미, 좀 더 의미가 더 크겠네. 더 큰 의미이고 사실 어떤 이런 새로운 신조어나 단어들은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브랜딩과 어떤 뉴트로라는 게. 지금 진로의 지금 캐릭터 또한 리브랜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뉴트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례 이제 찾다 보니까 뭐 페리카나도 최근에 이제 리브랜딩 작업을 했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오, 못 봤습니다. 네, 못 봤네요. 그게 이제 리브랜딩 안에 이제 결국 뉴트로라는 개념을 접목을 해서 옛날 그 페리카나의 로고를 웹에서 먼저 이렇게 약간의 이제 신세대적인 그런 느낌을 살짝 섞어서 네. 마케팅을 한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플리츠. 플리츠. 그 청중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물개 누워 있는 건데 네. 그게 과거에 그 예전 그림들이 많이 나 화장품 동동 구리몽 화장 이런 데 나온 건가? 그런데 나온 맞아 좀 그런 동물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플리츠 커피에서 많이 완전 아 그 플리츠가 다른 어떤 그 과거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곰표 밀가루 아시잖아요 다들. 네. 곰표 밀가루로 나온 티셔츠 혹시 보셨어요? 갖고 싶더라고 진짜. 와, 그거 완전 인싸 됨이더라고요. 그 곰표 곰이 오른쪽 가슴 위에 떡 박혀 있고 초록색이랑 그 노란색이랑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이 느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그 막 뭐야 다른 것도 있던데 막 노트도 있고 막 곰표 노트도 있고. 네. 그 편의점 가면 뭐 곰표 과자 같은 것도 있던데. 요즘 너도 나도 다들 그렇게 좀 상품들을 뉴트로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결국 뉴트로의 사례이겠네요. 그렇죠. 네. 조만간 둘리도 어떻게 다시 재탄생하지 않을까. 네. 네, 호의로운 둘리로. 네. 아 근데 아까 그 닭 이야기 하셔가지고 닭? 예, 네, 그 페리카나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처갓집을 한 몇 년 동안 안 먹었었는데. 아 처갓집? 처갓집 치킨. 아 맛있겠다. 치킨 옷 입고 오셔가지고. 네. 근데 거기는 사실 리브랜딩을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갑자기 그 배민에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시켜봤는데 예전에 알던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닌 거야. 아니야. 그래서 먹었는데 닭이 몇 홀스인지 16홀스나 하여튼 엄청 닭다리살이 닭이 엄청 육질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되게 맛이 풍부해졌어요. 아 맛있어졌다. 좋아졌다고요? 맛있어졌어요. 아 진짜? 어 근데 갑자기 그 처갓집 통닭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케팅적으로는 따로 어떤 그런 것도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습니다. 결론은 맛이라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본인 입으로네. 장가의 본질은 맛입니다, 여러분. 뉴트로라면서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은 그 맛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데 술은 사실 그렇게 맛이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술은 뉴트로라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광고를 보고 진로 소주를 먹었어. 근데 맛이 없어. 그러면 맛이 뭐 떴을 거잖아. 근데 기본 빵은 해야 된다는 게. 아 그거는 맞죠. 기본 빵은, 기본 해야 빵은 된다? 해야죠. 소주인데 소주 맛도 안 나. 막 꾸덕물 맛 나. 그럼 이거 먹나? 안 먹지. 결국 본질은 제품에는 충실해야 되네요. 기본 보편성은 지켜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저는 그 딱 들었을 때 딱 생각났던 게 그 감기 조심하세요. 그 판피리 아, 그렇죠. 캐릭터 생각났었고요. 조만간에 왠지 이 브랜드도 뭔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아, 우리가 뭔가 옛날에 뭔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오히려 좀 옛날 시절에는 이런 캐릭터를 이용한 좀 광고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콜라보가 많았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거나, 요새는 더 나아가서는 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캐릭터 만드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례 얘기할 게 많긴 한데, 그냥 뭐, 언급만 쭉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뭐, 뽀빠이 그 과자 네. 같은 것도 뭐 리브랜딩 돼가지고 다시 패키징 돼서 나온 걸로 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너구리 앵그리도 너구리 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너구리 뒤집으니까 약간. RTA 뭐 약간. RTA인데 이런... 일본어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 맞아. 일본어 그쵸? 같기도 해요. 내가 노린 것 같은데, 그거. 좀 일본어도 노렸고, 영어도 노리고 좀. 농심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 시국에? 아, 저 문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뭐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 이제 찾아본 건 많긴 한데 네. 뭐 음식에도 활용이 되고 뭐 제품에도 활용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드라마 뭐 응팔이 뜬 사례들도 뭐 그런 거에 일환일 것 같기도 하고 산화 산화 산화머니 전형적인 캐릭터를 이용한 정답 하춘아 대부업들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캐릭터가 기업 브랜딩에 활용되는 유형이 있는데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이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진로 캐릭터가 브랜드를 위한 캐릭터고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이제 광고에 쓰인 광고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방금 사나머니 캐릭터 뭐 그런 거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광고로 쓰이고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 브랜드의 캐릭터로 지속성이 있느냐 그 차이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뭐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처럼 약간 머천다이징 쪽으로 빠진 캐릭터 그리고 당연스럽게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활용되는 그런 캐릭터 군이 또 있을 거고 이제 정부기관 쪽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이걸 코퍼레이트 캐릭터라고 해서 뭐 평창올림픽에 쓰였던 뭐 수호랑이라든지 뭐 해칙 캐릭터 서울시 뭐 이런 쪽이 또 하나의 그룹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개 그룹 중에 이제 진로가 브랜드 캐릭터로서 좀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카카오 프렌즈는 모두가 많이 알고 정말 많이 활용되고 뭐 상품으로서도 엄청 많이 팔리고 그런데 사실 다른 것들도 다 캐릭터잖아. 네. 근데 진로 두꺼비는 과연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처럼 될 수는 없는 건지 뭐 이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조한종님? 일단 뭐 당연히 사실 뭐 머니 파워에서 당연히 그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를 얼마나 사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도 분명 클 것 같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뭐 시라든지 뭐 그런 데서 운영을 못한다면 사실 멀쩡한 도루묵일 것 같고 글쎄요 정말 그거를 알았으면 지금 저희 캐릭터 대박 났겠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캐릭터도 결국에는 연예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이 친구가 어떤 새로운 것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연예인 육성을 하듯이 바이럴이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올림픽에 나가고 더 이상 거기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라고 안 쓰는 이유가 더 이상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소속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즉 프리랜서처럼 떠돌다가 결국엔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잊혀지는 건데 결국에는 캐릭터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다 라는 거죠. 뭐 충분한 대답이 되었죠? 매우 되었습니다. 네. 좀 더 보태면 사실 아까도 뭐 소주 광고에 연예인 쓰면 되는데 왜 캐릭터가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방금 얘기한 것도 있고 기존 연예인과 차별점이 그러니까 연예인은 한 번 계약을 맺고 뭐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1년이든 네. 2년이든 맺고 그 기간 동안 활동을 한 이후에 다시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브랜드를 캐릭터를 통해 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체적으로 캐릭터를 만들거나 개발된 캐릭터가 있다면 그거는 회사의 오롯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뭐 그런 포인트가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좋은 측면이 이제 거기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고급 용어를 쓰자면 브랜드 헤리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사실 갖고 있는 브랜드일수록 정말 브랜드 파워가 굉장한 것 같고, 그 하나를 갖기가 힘든 이 시장이니까, 거기서 사실 진로에서는 두꺼비 하나만 사실 머리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큰 자산이었고, 그 자산을 되게 잘 이용했다가 이번 주제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말을 되게 잘하셨네. 요거 정리 멘트로 그냥. 네, 빨리 가고 싶어갖고, 네.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지, 뭐 그런 얘기들. 네. 네. 보편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관종님은 네.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예를 들어 기업과의 뭐 콜라보라든지 네. 뭐 협업을 제안을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어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네. 뭐 얘기들을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뭐 더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집중을 하자면은, 보통 캐릭터를 만들 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좀 타겟을 설정하는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겟을 내가 정말 원하는 타겟이 누구인가를 인지를 한 상황에서, 그 타겟이 근데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와의 세계관도 잘 맞고 기업과의 어떤 철학과 세계관도 잘 맞는 어떤 기업들을 찾아서 뭐 노크를 한다면은 충분히 좀 승산 있는 캐릭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최근에 좀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와우.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구간조. 아,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캐릭터성이 위배되는데. 아, 좀 바보 캐릭터로 가려고 했는데, 아, 이게 찐이 나와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좋은 정리 감사드리고요. 뭐, 여기 지금 케아 들으러 오신 청중분들 중에서도 뭐 캐릭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캐릭터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기업 마케팅이나 뭐 그런 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저희 콘텐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양질의 콘텐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들을 참고 삼아 뭐 앞으로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아, 본인 적어 오셨어요? 아니, 아니. 이걸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큰 정의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희 거 듣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야, 약간. 거창해야, 거창해. 자, 그럼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죠? 아, 네. 네. 네. 재밌었고요. 오늘도 재밌었고. 뭐 오늘 이야기에 남기고 싶은 댓글이나 보내주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노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나 저희 지금 계속 만들어갈 주제들이 있긴 한데, 뭐 다루었으면 하는 캐릭터 소재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콘텐츠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려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들어와. 들어와. 저희 팟캐스트는 뭐 캐스트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영어로는 캐스트 CHAST 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뭐 팟빵이나 오디오 되죠? 한글로 네. 검색해도 돼요. 한글로 아이로 캐스트하우스를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너무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캐스트하우스였습니다. 안녕.